너도 펼 수 없는 기도 웬만하실 때보다 두 배 난 죄로 서버도 간 순간 게임이 서버 게임이 서버 게임이 서버 이 밤에 화이트 바람 죄악들의 freedom 기분은 up down 엉켜있는 middle Do it like a rockstar 규칙 따윈 다 제껴 목이 다시 더우덕 shining shining yeah What's your problem baby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hey yeah yeah 끌리는 대로 hey yeah yeah 관심 속의 중심은 바로 이 안에 있어 이 궁금증이 폭발할 때 열어 Pandora's box 뒤돌아보지 말고 모든 다 태워내요 이 순간이 hot and now 항상 carry it Coming coming coming 언제나 침착해 어둠 터널 타고 run away go now Pandora 시커먼 유혹들이 너무 많아 매일 밤 What's your problem baby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Hey yeah yeah 끌리는 대로 Hey yeah yeah 관심 속의 중심은 바로 이 안에 있어 이 궁금증이 폭발할 때 열어 Pandora's box 뒤돌아보지 말고 모든 다 태워내요 이 순간이 hot than now 항상 carry it Coming coming coming 언제나 침착해 어둠 터널 타고 run away go now Pandora